동화 한국어 버전. 하늘을 나는 자전거. 옛날 옛적에 가난한 소년 알렌이 작은 마을에 살았어요. 알렌의 아버지는 풀을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알렌의 교육비도 벌었죠. 알렌은 학교까지 매일 1마일을 걸어 다녔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알렌의 친구들은 매일 가난한 알렌을 놀렸어요. 야, 알렌, 걷느라 발이 너무 아프겠다. 쟤는 매일 마라톤 연습을 하나 봐. 자전거를 타지 않는 맨발의 알렌이라고 부르자고. 맨발의 알렌, 맨발의 알렌, 알렌. 자전거가 없대요. 자전거가 없대요. 매일 친구들이 놀려서 화가 많이 난 알렌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모두 말했어요. 저 빼고 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저도 자전거 사주세요. 알렌, 우린 자전거를 살 돈이 없단다. 몇 달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런 투정 부려서 죄송해요, 아빠. 자전거 없어도 돼요. 걸어다니는 게 더 좋아요. 그날 밤, 알렌이 잠들고 나서 부모님은 마음먹었어요. 알렌은 이 마을에서 자전거 없는 몇 안 되는 아이예요. 딱하기도 하지. 그런 거로 괴롭힘을 당하다니. 알렌은 정말 감성적인 아이예요. 자전거 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학교에 걸어가겠다고 말했거든요. 자전거를 사줘야겠어요. 어떻게든요. 이걸 줄 테니 팔아서 사주세요. 여보. 어디 쓸 데도 없잖아요. 자전거가 당신과 알렌에게 더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알렌의 아버지는 목걸이를 팔아 낡은 자전거를 사왔어요. 알렌은 정말 기뻐했어요.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죠. 어느 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자전거 체인이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요. 알렌이 자전거에서 내려서 고치려고 할 때 갑자기 근처의 호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누군가 호수에 빠진 걸 본 알렌은 그 즉시 호수로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조했어요. 정말 고맙네요, 어린 친구야. 네가 날 구했구나. 누구든 봤다면 다 구해드렸을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널 도울 일이 있을까? 어디 얘기해보렴. 맞다! 자전거가 고장났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날아다니는 새 자전거는 어떠니? 내가 자전거를 날게 해줄 수 있거든. 자전거야, 어서 날아다녀라. 마법사가 자전거를 두드리자 갑자기 자전거에서 날개가 돋아나고 순식간에 새 자전거로 변했어요. 마법사는 알렌에게 얘기했어요. 만약 네가 친절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한 이 모습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날개는 사라져버릴 것이고 이 자전거는 낡은 자전거로 다시 바뀌게 될 것이야. 알렌은 기쁘게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그 후로 다른 친구들이 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동안 알렌은 하늘을 날아서 학교에 갔어요. 저기 봐! 저기 알렌이 있어! 내 자전거도 날았으면 좋겠다. 쟤는 운이 참 좋아. 알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알렌을 쳐다봤어요. 곧 알렌은 자만심에 빠졌어요. 날아다니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례하고 거만해져 버렸어요. 아빠! 오늘 학교 가지 않으니 아빠가 일하러 가는 길에 네 자전거를 좀 쓰도록 하마. 안 돼요. 제 예쁜 자전거에 진흙과 먼지가 묻을 거라고요. 뭐라고? 이건 제 자전거예요. 마법사가 제게 준 거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타면 안 돼요. 이봐, 벤. 왜 걸어가? 자전거도 없는 거야? 이거 봐, 난 날아다닌다고. 마법사가 나에게 감사의 선물로 이 자전거를 선물해줬거든. 거만해진 알렌이 말을 마치자마자 날개가 사라지더니 다시 낡은 자전거가 되어 땅으로 떨어졌어요. 친구들은 알렌을 놀렸어요. 벤은 알렌을 일으켜줬죠. 너 괜찮아? 마법사가 그랬었지. 알렌은 자신이 예의 없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낡은 자전거로 변한 거였죠. 그럴만했어요. 알렌은 자전거를 고치고 아버지께 말했어요. 알렌, 정말 죄송해요, 아빠. 제가 무리하게 굴었죠.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제가 못하게 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고쳐놨으니까 일하러 가실 때마다 타세요. 저는 걸어 다닐 거예요. 이제 다시는 불평하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로부터 알렌은 다시 걸어 다녔어요. 벤과 좋은 친구가 되기도 했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알렌은 마법사가 준 것과 같은 자전거를 보았어요. 알렌은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주고 자신은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매일 벤을 태우고 다녔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굴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답니다.